왜 그럴까 넌 또 배신시 웃어 어지러지 정신도 못 차리게 분명 모를 거야 넌 헤아릴 틈도 없어 I think I fall in love with you OTT I got no time to think 1분이셔도 I like what I like 내 느낌 그대로 I got no time to think Help! Help! Help me now! 왜 이럴까? 넌 또